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김종훈 장군께 영광을,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용도 작사, 김강남 작곡인 가요는 주체 배고 201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주체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시며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신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를 우르르 도치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격정, 끌어넘치는 칭송의 마음을 훌륭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요에서는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려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진실하면서도 열렬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에 담겨진 전위민족 감정은 희열과 낭만으로 충만된 손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풍부히 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씨내림 대조의 2분의 2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용도 따라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총폭발시켜 이 땅에 기어이 천만년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울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있습니다. 펼쳤습니다. 장군의 품에서 끝없이 번영한 순서로 노래 흉명 무력은 원수님 용도만 받던 달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혹은 라지송 작사, 솔태송 함흉 작곡인 가요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우리의 최고 사령관 김종은 동지시라는 절대적인 신념을 안고 변심을 모르는 청대로 원수님의 용도만을 받으러 갈 우리 민군 장병들의 옥족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는 백도의 혈통을 이어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이시라는 것을 토로하면서 그의 용도에 끝없이 충종다해갈 우리 민군 장병들의 옥센 기상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령결사 옹이종 신이 구졸구졸마다 맥박치는 가사의 시적 형상은 손열 형상에 의해서 더욱 큰 감화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올림 서저의 4분의 4박자에 이 부분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가요의 손일은 힘있고 기백있는 행진곡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의 손율 진행은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를 겨울사 옹례하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신심과 낙관의 사상을 허소적이고 진취적이며 활력에 넘친 손율 정서 속에 더욱 깊이 새겨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흉명 무력은 원수님 용도만 받던다는 흉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더욱 옥색에 틀어잡고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한 목숨 다 바쳐 옹이하며 그의 용도를 충정다에 받들어 갈 우리 민군 장병들의 초리 의지와 옥센 기상을 훌륭히 형상한 것으로 하여 천만 군민의 가슴가슴을 수령결성의 요리로 세차게 높뜨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